5월 3일 화요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덕과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명.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가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할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라고 했고,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과거에 행하던 죄악, 곧 악의, 거짓,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 아기가 젖을 찾듯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보배로운 산돌. 그리스도인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령한 집인 교회의 일부가 된 존재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신령한 제사는 몸과 물질과 시간과 마음 등 삶의 전 영역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덕.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나 아주 특별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며, 영적 어둠에 있던 우리를 인도해내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세상에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원합니다. 묵상 에세이. 하나님의 관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일 때 MP3를 사달라고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저를 들득 볶았다고 해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말했습니다. 은태가, 너 이번에 말 잘 들으면 아빠가 MP3 사줄게. 정말 MP3를 아들에게 사주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철이 덜 든 자식들은 그것을 받아들고 복받았다고 하겠지요. 말을 잘 들었더니 축복이 임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커지고 인격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아버지가 앞으로 자녀와 함께 하려고 그려놓은 그림에 동참할 수준으로, MP3는 철이 아직 안 든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축복이겠지요. 아직 신앙에 연결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알다가 죽으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고 말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MP3 같은 축복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것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더 높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성숙해져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깨달는 철든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송태근의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한절 묵상. 이 편지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서로 떨어져 있어도 참된 연합을 이루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각각 떨어져 있어도 산돌에게 나아온다면 산돌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형통과 축복, 성장의 참되고 유일한 비밀은 성도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선포하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주님이 부르신 새로운 존재로서의 모습과 가치를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